그대가 날 보는 눈은 가두지 않았으면 해. 한참을 눈 마주치고 싸움하고파. 그대여 내 눈에 비친 그댈 봐요. 아름다워 제발 부끄러워 말아요. 내 눈에 그대로 담아 둘래요. 난 가끔씩 잠들기 두려울 때가 있죠. 혹시 딴 세상에서 눈을 뗄까봐 멍청한 고민도 해요. 그대여 내 눈에 비친 그댈 봐요. 아름다워 제발 부끄러워 말아요. 사랑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. 그대도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. 당연해 당연히 내 마음이 더 큰데 넌 내가 더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더 사랑한다고. 그대여 내 눈에 비친 그댈 봐요. 아름다워 제발 부끄러워 말아요. 내 눈에 그대로 담아 둘래요. 그대여 내 눈에 비친 그댈 봐요. 아름답죠.